6월 6일 월요일.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주님의 해결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파버린 돌들을 정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방해자들의 비난과 조롱.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탄은 매우 싫어합니다. 사탄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그 일을 방해할 때 성도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하나님의 일을 비난하고 조롱하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는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되돌려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무고한 비난을 받아 억울하고 낙심될 때 사람에게 찾아가 호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쏟아놓아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로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지속하십니다. 현명한 위기 대처.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방해와 조롱에도 백성이 마음을 들여 성벽을 복원해가자 더 많은 대적자가 결탁해서 공격적으로 위협을 가해옵니다. 백성은 계속된 사역으로 심신이 지친 데다가 더 거세어진 대적자들의 위협으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직시한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비해 성벽 보안과 경계를 철저히 하고 백성에게 대적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가립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와 현실에 겁먹지 마십시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앞에 나갈 나의 묵상.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를 대적들이 온갖 방법으로 방해한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계속되는 조롱과 멸시 앞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내하며 싸우도록 백성들을 격려한다. 내가 오늘 다시 쌓아야 할 성벽은 무엇일까? 나의 적용. 작년부터 매일 아침 큐트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내용을 지인들에게 보내는 일이 내 사역이 되었다. 하나님이 품게 하신 몇몇 대상에게 큐티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 처음에는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보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게 회신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큐티 내용을 꼭 보내주고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 잘 보내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매일 큐티 카톡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일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임을 깨닫는다. 매일 큐티를 하고 카톡으로 보내는 일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큐티 나누는 일이 내가 쌓아야 할 믿음의 성벽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느헤미야처럼 상황도 사람도 보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의 성벽을 계속 쌓으라고 명하신다.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큐티 나누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겠다. 나의 기도. 제가 쌓아야 할 믿음의 성벽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제 믿음의 성벽을 더 굳게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쏟을 때 원수의 방해가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저와 공동체가 거세게 밀려오는 공격에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